여러분들은 예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이 좋습니까? 저는 군대를 다시 한번 가더라도 고등학교 시절 그때 다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너무 잘 만났어요. 친구들이 저희가 사총사였는데 그 사총사들이 막 모여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 사총사 중에서 두 명은 2학년 때부터 친해졌는데 2학년 때 같은 반이 돼서, 한 명은 지금 천주교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혹시 나중에 한덕훈이라는 신부님을 보시면 저분이 오 목사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톨릭 방송, 라디오 방송 DJ도 하시고 음반도 내시고 가톨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명 탄 친구는 연락이 끊겼어요. 아버지 사업 이어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좀 연락하다가 끊겨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2학년 때 만났고요. 마지막 한 친구는요, 정말 특별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마 2년도 이런 인연이 없을 거예요. 3년 동안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짝을 했어요. 이런 인연이 진짜 있을까요? 그 친구랑 너무너무 친했죠. 몇 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서로 삐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계속 회복될 만큼 너무 사이가 좋았던 거죠. 뭐 저는 그 친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 친구한테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 친구가 전교 1등이었어요. 별명이 S대. 얘는 서울대 꼭 갈 거다 그래서 S대였어요. 서울대는 못 가긴 했습니다. 근데 법학과 가가지고 아마 지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최근에는 연락을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 공부는 이렇게 해, 공부는 저렇게 해 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제 3년 동안 같은 짝이니까 거의 이제 식구죠.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하는 패턴을 제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법을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필요하신 분은 적으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근데 모든 공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이 친구의 첫 번째 공부 잘하는 기본은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필기를 겁나게 깔끔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편집증적으로 필기를 깔끔하게 해요. 글자 틀린 거 하나를 못 봐주고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글씨를 써야 돼요. 글씨가 시원시원하게 안 써지면 바로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화이트 아시죠? 수정액. 수정액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수정액을 거의 그 수정액 만든 사람처럼 수정액을 써요. 뭐 바르는 거, 눌러서 쓰는 거, 테이프 그런 거 모두 다 아주 그냥 수정액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정도로 이 필기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또 여유롭게 큼직큼직하게 아주 필기를 잘합니다. 왜 필기를 이렇게 광적으로 집착하느냐, 그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방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잘하는 법, 그 뭐냐면 배운 거는요 그 즉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쉬는 시간을요 잘게 속에서 쪼개서 쓰는 친구인데, 딱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5분 동안 자기가 필기한 걸 앞으로 가서 딱 보는 거예요. 그걸 잘 보기 위해서 필기를 그렇게 광적으로 집착한 거예요. 그 5분 동안 이 내용들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막 되뇌입니다. 그리고 2분 동안 뭘 하냐면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형광펜으로 딱 치고 또 다른 노트 연습장에다가 중요한 걸 적습니다. 근데 그 이 필기는 따로 있고 이 연습장에는 뭘 하냐면 그 한 장에다가 중요한 거를요 10개가 되지 않게 적어놓습니다. 이걸 나중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보내고 나면 한 2, 3분 남잖아요. 2, 3분 동안 물 먹고 화장실 갔다고 다음 수업 시간 체크표.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1학년 때 같은 말 했던 애 중에 전교 2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같은 말 안 했어요. 다른 말을 했어요. 걔는 이과였고 저희는 문과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전교 2등 하는 애가 왜 전교 2등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걔가 왜 전교 2등 하는지 아세요? 제 친구 전교 1등은 S대는 쉬는 시간에 5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전교 2등은 뭐 하는지 아세요? 얘한테 와서 말 걸어요. 얘 방해하려고. 그래서 알았어요. 쟤는 평생 2등 갖고 못하겠구나. 그 시간에 걔도 똑같이 복습을 했으면 한 번이라도 이 전교 1등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한 번도 얘를 제키지 못했어요. 제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하고 그 우승상 받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 세 번째, 이 친구는요 뭘 또 철저히 하냐면요, 맞은 문제 있잖아요. 시험을 딱 모의고사를 보고 또 자기가 따로 하는 문제집 시험을 보잖아요. 맞은 문제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틀린 문제는요 반드시 그거를 다른 노트에 적어요. 오답 노트라고 하죠. 오답 노트를 적고 최소 다섯 번 풀어보고요. 자기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절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야간 자율 수업 안에 이 틀린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예습을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습 그리고 반복 이것만은 정말 광적이라고, 미친 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뭐랄까 쪼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저는 그게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다 따라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한테 몇 가지를 배우게 되니까요 제가 성적이 1, 2, 3학년을 거치면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성적이 올랐어요. 이 친구의 도움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거죠. 제가 왜 오늘 저의 친구의 자랑을 했는지 아시겠죠? 제목만 봐도 답이 나오시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복습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복습입니다. 우리는요 뭘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 그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것이 온 계명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존재 목적을 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등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복습이죠. 배운 걸, 이 사랑을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는 이 복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5대 제사를 통해서 사랑의 다섯 가지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뭐였습니까? 번제였죠.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사랑은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100% 계산해서 막 몇 퍼센트는 들고 몇 퍼센트는 남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었죠. 그게 아니라 바나바처럼 단순하게 온전하게 100%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배운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 제사 소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소제는 이 온전히 드리는 100% 단순하게 드리는 이 사랑이 진정 사랑이 되게 하는 건 뭡니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나 다 줬으니까 너도 내놔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제사에 겸손이라는 것을 딱 위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이 정말로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는 것이죠. 곡식을 알곡으로 만들듯이, 소제의 제물은 곡식 아니겠습니까? 이 곡식을 알곡으로 만들고 가루로 만들듯이 거짓의 쭉정이를 내 안에서 골라내고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자존심을 찢고 짓이기고 그래도 남아있는 불평과 원망을 성령의 체에 걸러내는 것, 이것들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겸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죠. 세 번째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온전하고 또 겸손을 갖춘 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샬롬은 뭡니까? 더불어 사는 것. 나는 혼자 주어진 존재가 아니다. 같이 살도록 지어졌다. 나는 다른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나와 나 자신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너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세상 만물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방향성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온전하고 겸손한 사랑이 이 평강이라는 방향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두 손에 쥐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속건제죠. 속죄제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하면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각 계급별로, 각 직분별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아, 내 모든 행동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고 겸손하고 샬롬을 향하여 영원히 책임지시는가를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것을 닮아가야지. 그 속죄제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으니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을 배워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쪽 손에 지어진 것이고 속건제를 통해서 이쪽 손에 우리에게 지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정직. 이 사랑이 정말 그 방향성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정직성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꺼내는 게 정직이었습니까? 아니죠. 내 속에는 정말 절반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절반 정도는 진리가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꺼내 보이는 것은 정직이 아니죠. 뭐가 정직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르고 자르고 깎고 깎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꺼내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랑인 것이죠. 이 정직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성, 속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책임성,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속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럽니다. 그죠?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120%의 책임을 지는 대로 나가라. 그래야 사랑이 온전해진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절반 이상은 거짓이 가득 차 있고요. 한 조금 진리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 이 모습이 예수님처럼 진리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직한 고백 속에서 이렇게 120%의 책임을 지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사랑의 다섯 가지 본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겸손한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화평의 마음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마음이 이 방향성이 되어야 하고요. 한 손에는 책임지는 사랑, 한 손에는 정직한 사랑을 지고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코 한두 번 시도하거나 두세 번 도전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제목처럼 복습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읽으신 레위기는 이 1장부터 6장까지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7장 오늘 읽으신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뭘 하느냐? 그 제사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복습하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구약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좌절을 느끼죠. 뭐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민수기 읽어도 똑같고 신명기 읽어도 똑같네. 사실 이 레위기가 굉장히 성경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그냥 그렇게 반복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나오는 겁니까? 사랑은 복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복습해서 반복해서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배치하신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은 매우 지루한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 읽을 때 레위기쯤에서 굉장히 지치고 지루해하며 포기하고 싶고 그만 읽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반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끝이 없네.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하죠. 그게 신앙의 매너리죠. 그 정체성을 불러오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저의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과 복습이죠.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될 이 사랑을 잘하는 방법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복습과 반복입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 사회에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요.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선박 침몰 사고 같은 이런 안전 불가피증으로 인한 사고나 어떤 특별한 이런 재난 사고들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면요. 항상 재조명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2009년 1월 6일에 US에어 소속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합니다. 근데 이륙한 지 4분 만에 허드슨강으로 추락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그 지나다니는 철새들이 있잖아요. 철새 떼가 이 엔진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이륙도 채 못한 채로 막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행기는요 어딘가에 처박히거나 아무리 그 허드슨 강으로 갔었다 하더라도 물에 처박혀서 큰 인명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요 놀랍게도 물속에 처박힌 게 아니라 물위를 미끄러지듯이 물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정말 안전하게 물 위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55명이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다 목숨을 구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세계 모든 언론들이 이 비행기의 기장인 이 셀렌버그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은 단숨에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면서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쓰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한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게 됐는가, 뛰어난 비행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만 9천 시간의 비행 경험. 바로 이 셀렌버그라는 이 기장이 그 사고 직전까지 1만 9천 시간을 비행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시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은 그 당시에 미국 경제 그 도시인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은행들이 부도나고 도산할 때 그 이유를 그 똑같은 이유에서 찾는 겁니다. 그 은행가들이, 그 금융가들이 1만 시간의 그 경험도 없이 큰 모험을 했다가 그렇게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 사건을 비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이 다이엘 레비킨이라는 교수가 만든 개념입니다. 이 교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전문가, 특히 뛰어난 뭐 대가라든지 고수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특별해서, 그 사람이 원래 천재여서, 그 사람이 원래 그거를 잘하는 사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재로 태어났을지라도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야 비로소 고수가 되고 대가가 되고 명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는 그 예전에 무명 시절에 영국에서 안 돼가지고 독일로 건너갔어요. 독일 함부르크로 건너갔는데요. 거기를 갔다 온 다음부터 이 비틀즈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틀즈가 이 함부르크에 가서 뭘 했나 알아보니까 그 비틀즈가 한 클럽에서 그 쇼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두는 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8시간 이상을 연주했고요. 1200시간의 라이브 공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0배 이상의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만 시간 이상을 그들이 함부르크에서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내오고 그것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들이 영국 고향인 영국 리버풀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자기들만의 색채와 자기들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복과 복습, 이것이 없으면 어떤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치면 약 10년이 걸린다고 해서 10년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진짜로 비틀즈뿐만 아니라 많은 고수와 위인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상,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상화 화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추상화 화가 하면 피카소죠. 피카소. 우리는 피카소를 천재로 알고 있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카소는요. 엄청난 노력입니다. 그가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작품을 그렸대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그의 작품들 대부분이 평범한 것들. 그리고 사실은 수준 이하의 것들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꾸준히 작품을 남기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수작들이 남겨졌고요. 그 중에서 대작과 명작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랑을 잘하는 사람, 사랑을 타고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랑을 잘하는 것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나 예술에는 혹시 천재가 있을지도 몰라요. 모차르트 조차 천재라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자기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기 때문에 그 천재가 태어났던 거죠. 공부나 예술에는 천재가 간혹 있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도 아마 약간 천재 기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재도 노력해서 정말 고수가 되고 대가가 되듯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예 천재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천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 있어서는 천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에 있어서 우등생이 되고, 사랑을 잘하려면 뭐밖에 없는 겁니까? 반복하고 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쌓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실력은 먼지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꾸준한 훈련과 반복, 복습, 이것만이 살 길인 것이죠. 김연아 선수는 천재형일까요? 노력형일까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아마 천재일 거야. 우리나라에 또 언제 또 저런 선수가 나오겠어. 저런 세계적인 선수가. 근데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1만 번 연습한다. 김연아 선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할 때 그 기술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된 그 기술이 이제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고요. 그것이 어느새 영혼이 되고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김연아는 진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김연아가 피겨인지 피겨가 김연아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고 대단한 노력하는 것이죠. 뭐 하도 유명한 개념이고 이론이고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그 극진 가라데를 만든 최영이라는 사람도 그러죠. 뭐 300번 연습하면 자기 기술이 되고 3000번 연습하면 뭐가 되고 그 이상 10000번 이상 연습하면 그냥 실전에서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나간다고 하죠. 그 기술이 너무너무 이런 예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거죠. 그 설교도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유치동부를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순서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왜요? 창조의 순서를 알아야 창조의 중심이 뭐고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 다음에 뭘 반복하냐? 이건 매주를 반복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반복합니다. 왜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십계명. 십계명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반복합니다. 왜요? 열 가지 재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하나님의 작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다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가지 재앙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법, 다섯 가지 손가락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날 설교를 다 까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절대 안 까먹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창조, 십계명, 열 가지 재앙, 그 다음에 기도. 이거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쿡 찔러도 나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고요. 이 아이들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복습. 1만 시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부분이겠죠. 1만 시간 이상의 정교한 연습. 반복과 복습. 이것이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 반복과 복습,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복습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는 복습이다? 사랑.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거, 복습은 방법이고요. 이 앞에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하고요. 이 사명을 발견한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이 사랑이라는 사명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뭘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그 반복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는 겁니다. 반복. 근데 길게 생각하고 하세요. 얼마나 할까요? 답이 정해져 있죠. 몇 번 하라고요? 1만 번 하세요. 1만 번. 뭘 하라고요? 사랑을. 누구를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그 상황들과 만물을 사랑하시고요. 1만 번을 사랑해 보시고요. 1만 번 사랑하려면요. 조금 전략을 짜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아유 그 다음에 못하겠다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에 막 12시간, 24시간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며칠 못합니다. 10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루에 3시간이면 10년 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1849년 12월 22일 사형선고를 받은 한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이제 청년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줍니다. 청년은 5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게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막 탁탁탁 소리들더니 황제의 특명입니다.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면제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 청년이 그 긴 유배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청년은 이 사형대에서 느꼈던 그 시간의 소중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이 문구를 적어두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제일 잘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수많은 명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스토옙스키죠. 세계적인 명저를 쓴 소설가. 하루하루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는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이죠. 겨자씨 같은 오늘 하루. 근데 이 겨자씨 하나가 미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새들이 깃들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뿌리고 내가 심어야 하는, 내가 행해야 할 사랑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얼마나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짜시고요. 그것을 반복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실 때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랑을 반복하며 복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